사랑이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girl only you. 이렇게 아찔할 줄, 이렇게 중독돼버릴 줄. 처음엔 알 수 없었어. 이미 빠진 뒤에는 날 컨트롤할 수 없어. 며칠 밤이 지나갔는지 너는 달라, 많이 달라. 이미 스쳐갔던 그녀들과는 달라. 너만의 뭐가 있어. 흔하지 않은 네가 좋아, 우리 만들어갈래. 한번 느껴봐줄래. 나를 선택해줄래. 날 컨트롤해주겠니. 자, 여기서 조이스틱. Oh my chocolate, oh my gosh, 날 위한 거니. 정말 날 위한 달콤한 날. 아직 받기에 모자라 너에게 줄 나의 달달함이 더더 많은 걸. Listen my pen, just only for you my pen. 그 오랫동안 좋아. 나의 솔직한 맘 너에게 전한 걸로, 그걸로 만족할게. 너는 알 필요 없어. 얼마나 애태웠었는지. 여튼 끝날 거니까 너의 선택 그대로 날 컨트롤해 가겠어. 마지막 날을 바라봐줘.